시작은 뭐 즐거웠었네. 오르락내리락 그 자체로 어느새 서로 지쳐버렸네.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반복된 시도 소시도 속이 이쯤된 지겨워 지겨졌네. 반복된 시도 소시도 속이 우린 서로 지쳐서 지겨졌네. 사소한 말다툼의 시작이었을까. 내가 너보다 무거워졌었던 순간 애초에 평행은 존재한 적이 없게도 욕심내서 맞추려 했을까. 사랑이었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에 차츰엔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 있을까. 서로 지쳤고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해. 그렇다면 뭐 Alright 반복된 시스템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시스템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맞지. 서로 눈치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맞지. 그저 내보자고. 반복되는 시소 게임 이제 그만해. 사람은 잠깐 사귀긴 하지 한 명이 없음 다칠 거라면서 서로 나쁜 새낀 되기 싫게 애매한 책임 전가 예념 속에 지친 만큼 지쳐서 때려 평행이 됐네. 이런 평행을 바란 건 아닌데 처음에는 누가 더 무거운지 자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지. 이제는 누가 무거운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겠네. 들여다온 목구시 누군가는 결국 내려가 또 지날 듯하니 가식 섞인 서로 위한 어찌다운 말로 이젠 결정이 안 돼. 서로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생각 안 했다면 oh, 우리가 이리도 질질 끌었을까. 이제 마음이 없다면 이 시소 위는 위험해 위험해. 내 생각도는 말고 Alright 반복된 She's getting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She's getting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hold up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Hold up hold up 내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Hold up hold up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Hold up hold up 내가 없는 이 시소 다시 내려. Alright 반복된 She's getting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She's getting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맞지. 서로 눈치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맞지. 그저 내보자고. 반복되는 시소 게임 이제 그만해. Hold up 네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Hold up hold up 네가 없는 처음의 그때처럼. Hold up, hold up, 네가 없는 내 시소 위를 걸어. Hold up, hold up, 네가 없는 내 시소 위를 걸어.